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모임이 탄자니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회고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이론과 비범한 용도력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서 격찬했습니다.